50 languages. 12 12 المشروبات 음료들 أشرب الشاي 저는 차를 마셔요. 저는 차를 마셔요. أشرب القهوة. 저는 커피를 마셔요. 저는 커피를 마셔요. أشرب مياه معدنية. 저는 생수를 마셔요. 저는 생수를 마셔요. هل تشرب الشاي مع الليمون؟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당신은 차에 레몬을 넣어 마셔요? هل تشرب القهوة مع السكر؟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당신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마셔요? هل تشرب الماء مع الثلج؟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당신은 물에 얼음을 넣어 마셔요? هنا تقام حفلة. 여기 파티가 있어요. 여기 파티가 있어요. يشرب الناس شامبانيا.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사람들은 샴페인을 마셔요. يشرب الناس نبيذاً وجاعاً.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사람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셔요. هل تشرب كحولاً؟ 당신은 술을 마셔요? 당신은 술을 마셔요? هل تشرب ويسكي؟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당신은 위스키를 마셔요? أتشرب كولا مع روم؟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당신은 콜라에 럼주를 넣어 마셔요? لا أحب الشامبانيا.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저는 샴페인을 안 좋아해요. لا أحب الخمر.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저는 와인을 안 좋아해요. لا أحب الجعة.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저는 맥주를 안 좋아해요. الرضيع يحب الحليب.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아기가 우유를 좋아해요. الطفل يحب الكاكاو وعصير التفاح.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아이가 코코아와 사과 주스를 좋아해요. المرأة تحب عصير البرتقال وعصير الجريب فروت.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 여자가 오렌지와 자몽 주스를 좋아해요.